난 그댈 향해 내 모든 걸 다 열어둔 걸 내 눈빛도 맘 깊은 곳도 작은 틈도 없을 만큼 닫힌 세상 속 널 위해서 열린 유일한 곳 They never know 안팎이 다른 세상은 우리만 느낀 걸 They never know 시선땀이 무시해 내가 먼저 선을 넘어설게 네가 있는 그곳으로 Close that 우린 breakdown 시키는 얘긴 no oh oh 부러워하는 눈빛 우린 회피 대신 즐김으로 둘만의 메시지 멋대로 상처낸 타겟을 더 그들이 쏘아낸 화살에 스쳐간 상처에 입 맞출수록 난 매일 내게 빠져들어 Tell me where the line is.